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진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야 멀리 가더니 새 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에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따라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에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